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모르는가 봐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말하여다오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기러기 때 나르네.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마음의 깃을 찾아. 이상으로 노래 미우곡을 보내드렸습니다.